매일 아침마다 지저귀는 창밖에도 새가 너라면 참 좋으련만. 벌써 연락 안 된 지가 한 달 두 달이 넘었어. 정말 우린 헤어졌나. 내 사랑은 진짜 사랑 아니라고 친구들은 말했지만 듣지 않았어 믿지 않았어. 그래서 후회만. 다신 사랑하지 않을래. 다신 사랑하지 않을래. 매일 아침 퉁퉁 부은 두 눈 부끄러워 미치겠어. 그래 미워하지 않을래. 그래 미워하지 않을래. 그래 기다리고 있을래. 저기 어디선가 본 듯한 긴 머리 아가씨가 너라면 참 좋으련만. 정신 나간 사람처럼 따라가서 말 걸어봐. 미안 미안 미안해요. 외롭다는 기분은 이런 거였어. 친구들은 모를 거야. 보고 싶은 걸 안고 싶은 걸 어쩌지 어쩌지. 다신 사랑하지 않을래. 다신 사랑하지 않을래. 매일 아침 퉁퉁 부은 두 눈 부끄러워 미치겠어. 그래 미워하지 않을래. 그래 미워하지 않을래. 사랑보다 미움보다 쉬운 기다림이 괜찮겠어. 다신 보내주지 않을래. 다신 보내주지 않을래. 죽을 만큼 아픈 이별은 또 두 번 다시 못하겠어. 그럼 만날 수가 있을까. 다시 만날 수가 있을까. 처음이자 마지막 내 사랑 너라면 참 좋으련만. 그게 너라면 참 좋겠어.